정의의 소탕전으로 테러의 정본산인 미국과 괴뢰 정보기관의 살인 악마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 주체 혁명위협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와 같이 내달리는 우리 공화국의 영영한 기상 앞에 기절초풍한 적대 세력들의 최후 발악이 극도에 달하여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미제와 괴뢰 군부 호전광들이 우리 문전에서 광란 쪽으로 벌려놓고 있는 그 무슨 잠수작전이니 선제 타격이니 하는 미친 지랄은 겉에 드러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상 악의 본산인 미중앙정보국과 남조선의 국정원이 음지에 들어박혀 감히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해치기 위해 벌려놓고 있는 비열한 음모 행위는 우리의 문지방을 넘어섰으며 극히 엄중한 단계에서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다. 최근 미중앙정보국과 괴뢰 국정원이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물질에 의한 국가 대류를 감행할 목적 밑에 암암리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우리 내부에 진투시켰던 극악무도한 테러 범죄 일당이 적발되었다. 미중앙정보국과 공모결탁한 괴뢰 국정원의 살인 악마들은 2014년 6월 당시 노련주재 하바롭스크 변강 리몹지부 노동자였던 우리 공화국 공민 김모를 사상적으로 변절 타락시켜 매수한 후 우리의 최고 수뇌부에 대한 반감과 복수심이 꽉 들어찬 테러범으로 변신시켰다. 그리고 조악한 인간 쓰레기 김모놈이 귀국하면 금수산 태양궁전 행사와 열병식 및 군중시위 때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노린 폭탄 테러를 감행할 때 대한 모의를 하였다. 더욱이는 최고 수뇌부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도 방사성 물질이나 나노 형태의 독성 물질과 같은 생화학 물질을 이용한 암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며 6개월 혹은 1년 후에는 치명적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단 한 건의 정확한 정보만 쥐어도 미중앙정보국과 협력하여 생화학 물질을 첨가할 수 있다는 것. 테러용 생화학 물질의 조성 성분에 대해서는 미중앙정보국만이 알고 있고 생산도 그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 수뇌부 테러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 자금은 국정원이 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 등의 구체적인 지령을 주었으며 2차에 걸쳐 2만 달러의 자금과 위성 송수신 기재를 넘겨주고 그에 숙달시켰다. 나중에는 수뇌부 테러와 관련한 비밀을 절대적으로 지켜주겠다는 국정원의 담보를 주는 것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들도 무사치 못할 것이라는 회유와 협박까지 가하고 우리 내부에 침투시켰다. 이후 평양에 자리 잡은 김모놈과 위성 송수신 연결을 가진 국정원 것들은 2016년 1월과 5월, 8월, 9월 수뇌부 테러에 대한 작전명과 함께 생화학물질에 의한 각종 테러 수법들과 테러를 직접 실행할 대상에 대한 매수 및 행사장 침투 수법을 제시해주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으며 안전한 수법을 선택하여 보고하라는 지령을 주었다. 2016년 8월 12일에는 행사가 자주 진행되는 행사장의 주변 환경과 감시 실태, 행사 질서 등 생화학물질 테러와 관련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주면 미중앙정보국과 협력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겠으니 될수록 관련 정보를 많이 수집하여 보내라는 지령을 주었다. 또한 테러용 장비와 물자, 자금을 안전하게 반입하자면 해외 연락 거점부터 내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독촉하면서 2차에 걸쳐 연락 거점 마련과 대류 공범자 매수에 필요한 10만 달러의 자금을 대주었다. 그리고 지난 3월과 4월 괴뢰 국정원 요원 조기철남과 접자인 청도나스카 상무요한공사 사장 허광해놈이 중국 단동에서 대류 공범자를 직접 만나 새로운 위성 송수진 기자와 5만 달러의 자금을 넘겨준 다음 해외 연락 거점 마련을 위한 계약서를 맺고 5월 초에 난 그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1차적으로 납입하게 하였다. 지난 4월 7일 국정원 팀장 한가놈은 김모놈에게 미주황정보국도 인간의 욕구와 심리 상태를 계층별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포섭을 추진한다고 매수 방법까지 대주면서 행사장이 침투시킬 대류 공범자 포섭에 참고하라는 지령을 주었다. 또한 2016년 11월 4일과 올해 4월 13일, 17일, 20일에는 수뇌부 대로에 사용할 생화학물질과 장비의 류형에 대하여 정식 확정하고 미주황정보국에 의뢰하였다는 것. 대로 실행자의 신념과 세뇌 교육 경력을 재확인하여 보고하라는 것. 대로 수단과 자금을 국정원에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전쟁과 같은 파국적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대로 작전에 대한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 등의 지령을 거듭 주었다. 괴뢰 국정원 원장 이병헌놈은 대로범을 민족과 국정원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추워주면서 대로 작전을 직접 조직하였고 국정원 팀장 한가놈과 여원 조기철놈들이 그 앞장에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괴뢰들이 작전 수행을 위해 대로범에게 준 살인 지령은 무려 80여 차에 달한다. 최근 미주황정보국과 괴뢰 국정원 것들이 생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로는 그 실행자와 배후 세력에게 미치게 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고 피해자 측의 보복과 국제적 규탄을 모면할 수 있는 요리점이 있다고 떠버리며 느닷없이 북급변 사태설을 본격적으로 내돌린 데는 바로 이러한 천인공노할 음모가 극비밀리에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가보위성은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해치려는 미국과 괴뢰 정보기관의 극도의 광기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단계에 이른 것과 관련하여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우리의 최고 존엄을 노린 미주황정보국과 괴뢰 국정원의 대류 광신자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찾아내어 무자비하게 짓뭉개 버릴 것이다. 우리는 이번 특대형 범죄를 단순히 국가주권의 대내적 안전에 대한 불순 적대 세력들의 있을 수 있는 침해 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민 모두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의 기둥, 우리의 영원한 태양을 가려보려는 가장 악랄한 도전이고 선전포고이며 이러한 범죄는 꿈꾸는 것마저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천만 국민의 철석의 의지이다. 그리고 그러한 개꿈을 실현해보겠다고 분별없이 날뛰는 범죄자들은 단 하루 단 한시도 이 땅에 살아 숨쉴 수 없다는 것이 인류의 양심과 온 민족의 이름으로 내린 준엄한 판결이다.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를 생명으로 하는 국가보위성은 극악한 살인악마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가슴 불태우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담아 지구를 통째로 밝아내서라도 이번 특대형 국가 테러 음모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이 행성의 어느 구석, 어느 그늘 밑에서 서식하던 억센 집게발로 마지막 한 놈까지 잡아내어 정의의 무쇠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죽탕쳐 버릴 것이다. 이 시각부터 이 세상 가장 비열하고 잔악한 특대용 테러 집단인 미제와 괴뢰도당의 정보 모략 기구들을 소탕하기 위한 우리 시계 정의의 반테러 타격전이 개시될 것이다. 이번 특대형 테러 범죄에 가담한 악한들을 모조리 잡아 죽탕쳐버린다고 하여도 원형들이 살아있고 모략의 본고지가 남아있는 한 원수들이 다시 준동하지 않으리라는 담보가 없다. 지금 미조와 괴뢰 역조표당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무분별해지고 있으며 그 예봉이 바로 우리 혁명의 최고 수뇌부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미제와 괴뢰 역조표당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적대시 정책 수행의 첨병으로 나서서 날뛰고 있는 미조항정부국과 괴뢰 국정원이 도사리고 있는 한, 우리 혁명의 최고 수뇌부를 노리는 제2, 제3의 특대형 범죄가 또다시 시도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따라서 미주항정보국과 괴뢰 국정원을 비롯한 음모와 모략의 속을, 이 세상 악의 근원을 송두리째 드러내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며, 우리 시계 반테러 타격전은 즉시 다발적으로 강도 높이 개시될 것이다. 3. 정의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세계의 모든 나라와 인민들은 테러의 왕국이고 음모의 소굴인 미국과 남조선 괴뢰 역조표당의 특대형 테러 범죄를 끝장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테러는 인류 공동의 적이고 테러를 방면하지 않고서는 지구가 결코 편안치 않다는 것은 오늘의 국제정세가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라는 악의 제국이 뒷받침하는 미주항정보국과 괴뢰 국정원이 세계도처에서 감행하는 피비린내라는 테러는 지금 이슬람교 국가 세력이 감행한다고 하는 테러 행위를 무색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괴뢰 역적회당은 그 무슨 반테러존이니 생화학무기 반대니 테러 지원국이니 하면서 반미 국가들이 곧잘 테러의 감투를 들씌우고 전지미문의 특대형 테러를 거리낌없이 감행하고 있다. 이번에 촉발분쇄된 특대형 범죄는 단순히 우리 공화국만이 아닌 인류의 정의와 양심에 대한 테러이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칼부림입니다. 인류를 기만우롱하는 공동의 원수, 포악무도한 행성의 파괴자인 미주항정보국과 괴뢰 국정원과 같은 살인악마 집단이 존재하는 한 테러의 공포가 없는 세상은 한갓 꿈에 불과하다. 세계의 선량한 평화의 인민들은 공동의 투쟁으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염원을 무참히 짓밟는 반인륜적인 가전모략과 전행악행을 영원히 종식시켜야 한다. 미국과 괴뢰 역적회당은 살인악마의 빛을 가불한 자기의 추악한 얼굴을 똑똑히 들여다보고 천하무도한 국가 테러와 반인륜 범죄 행위에 대해 우리 공화국 앞에 사죄하며 범죄자들을 즉시 극형에 처해야 한다. 원수들이 우리의 경공화 인류 공동의 염원을 무시하고 계속 도전에 나선다면 역사상 가장 비참한 종말밖에 차려질 것이 없다. 주최 백력 2017년 5월 5일 평양.